또박또박 이야기 상자 옮기기 대작전 글 니콜라 문 그림 마크 올리버 등장인물 톰 뛰어난 재치와 끈기로 사건을 해결하는 영리한 소년이에요. 톰의 아빠 톰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조이와 샌디 톰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로 쌍둥이에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요. 클로 톰의 친구예요. 쌍둥이 조이와 샌디, 톰과 함께 이번 사건을 해결해요. 어느 날 아침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톰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트리샤 부인이 잔뜩 화가 난 채 서 있었어요. 저거 너희 거니? 저것 때문에 차를 못 빼겠구나? 회사에 늦었는데 말이야. 부인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톰은 밖을 내다보았어요. 부인이 가리킨 곳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빠보다 더 키가 크고 자동차보다도 넓었어요. 위쪽에는 작은 구멍 3개가 뚫려 있었고 한쪽 끝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이 괴상한 물건이 도로를 막고 있어서 트리샤 부인이 화가 난 거였어요. 저희 것이 아닌데요. 톰이 말했어요. 뭐야? 트리샤 부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톰의 엄마와 남동생 핌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지요. 저게 뭐지? 어젯밤엔 없었는데? 톰의 엄마가 말했어요. 낸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집 문 앞에 있으니까 당장 옮겨달라고요. 트리샤 부인이 소리쳤어요. 상자를 발견한 건 트리샤 부인만이 아니었어요. 쌍둥이 조이와 샌디는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 상자 위쪽에 있는 구멍 속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클로도 상자를 보고 멈춰 섰고요. 내 생각엔 금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클로가 말했어요. 아니면 보석! 톰이 덧붙였어요.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을 수도 있어. 샌디도 한마디 했어요. 야, 맛있겠다! 조이가 소리쳤지요. 괴물이 있을지도 몰라. 핌이 말하자 톰은 면박을 주었어요. 말도 안 돼. 그게 뭐든 간에 내 길을 막고 있단 말이야. 트리샤 부인은 화를 내고서 택시를 잡으러 휙 가버렸어요. 톰의 아빠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잠시 뒤 경찰차가 파란 빛을 번쩍거리며 달려와 상자 옆에 섰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톰이 말했어요.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봉쇄하겠습니다. 경찰관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의 큰 두루마리 테이프를 꺼냈어요. 치워주지 않을 건가요? 톰의 엄마가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큰데요? 소방서에 한번 연락해보지 그러세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톰의 아빠는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상자에 불이 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동사무소에 한번 전화해보시지 그러세요? 전화를 받은 여자가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선 다음 주 화요일에나 사람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연락해보지 그러세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군. 그래도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사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했어요. 주차 단속원이 상자 위에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있었지요. 어찌됐든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단속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옮겨보는 게 어때요? 톰이 제안했어요. 글쎄, 우리가 옮기긴 너무 크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톰, 옮겨둘 만한 장소를 알고 있니? 아빠가 물었어요. 저쪽 끝에 있는 공터로 옮기면 되잖아요, 아빠. 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긴 오르막길인걸. 조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길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이 더 낫겠어. 샌디가 말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빠가 이마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그건 쉬워요. 조이와 샌디는 도울 사람을 찾으러 뛰어갔어요. 얼마 안 있어 조이와 샌디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줄줄 따라오고 있었지요. 우편집배원 존, 카페 주인 조, 주유소 직원인 빌과 브렌다, 구멍가게 주인 폴리, 클러와 그의 동생, 조이와 샌디의 옆집에 사는 에번즈 부인, 95세 된 브라운 할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밀어! 아빠의 구령에 맞춰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해 상자를 밀었어요.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팔이 아파올 정도였지요. 하지만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톰의 엄마가 사람들에게 레모네이드와 비스킷을 대접했어요. 미는 것보다 당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클로가 제안했어요. 빌이 주유소로 달려가 밧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빌은 상자에 밧줄을 단단히 메었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 모두가 밧줄을 잡자 조이가 말했어요. 모두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당겨! 빌이 외쳤어요. 그러자 모두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밧줄을 잡은 손이 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나무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우편집배원 존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돌로 가득 찬 것 같아. 구멍가게 주인 폴리는 상자를 두들겨 보았어요. 뭐가 들었든 간에 너무 무겁군요. 톰의 엄마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한 번 더 돌렸어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톰이 생각을 쥐어짜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도로가 얼음판이라면 좋을 텐데 얼음은 물건을 미끄러지게 하잖아. 클로가 말했어요. 맞아! 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로 길을 쭉 내려온 것처럼 말이야. 샌디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그땐 겨울이어서 길이 온통 빙판이었지. 조이가 말했어요. 난 겨울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릴 순 없어. 빨리 가게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구멍가게 주인 폴리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모두 돌아가고 톰과 클로, 쌍둥이인 조이와 샌디만 도로 위에 남았어요. 도로가 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하지만 길을 미끄럽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톰이 말하자 아이들은 모두 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톰의 엄마는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어요. 핍은 엄마 옆에서 마가린 통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핌, 이렇게 어질러 놓다니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지겠구나. 엄마가 소리쳤어요. 마가린, 저게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톰이 손뼉을 쳤어요. 마가린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엄마가 물었어요. 밖에 상자 말이에요, 아줌마. 톰은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면 상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조이가 대답했어요. 마가린은 분명히 미끄럽지. 하지만 상자를 움직일 만큼 충분한 양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톰의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또 뭐가 미끄럽지?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게 있을 텐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톰이 말했어요. 톰의 아빠는 차고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저기 엔진 기름통 좀 줄래? 톰의 아빠가 말했어요. 너무 미끄러운걸? 선반 위에 기름통을 내리려던 샌디가 소리쳤어요. 나무 상자를 움직일 만큼 미끄럼거려? 톰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지저분한 기름을 도로에 바를 수는 없잖아. 아빠가 대답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클로는 네모난 통을 들어 올려 흔들었어요. 그건 아빠의... 톰이 막 대접하려 하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수백 개의 구슬이 바닥 위로 쏟아졌어요. 샌디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거렸어요. 그 사이 구슬이 샌디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가서 샌디는 그만 쭉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괜찮니? 톰의 아빠가 빈 화분 속에 빠진 샌디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샌디가 대답했어요. 바로 그거야. 아빠, 구슬들을 상자 밑에 깔아도 괜찮은지요? 톰이 흥분하여 외쳤어요. 안 돼. 그건 내가 애지중지하는 구슬들이야.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것들이란 말이야. 아빠는 양손을 내저었어요. 아이들은 구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고 난 뒤 톰의 방에 모였어요. 난 구슬들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렸어. 톰이 바닥에 쌓인 책들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여기 좀 봐! 톰이 책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책 속에는 옛날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개의 동그란 통나무들 위에 커다란 돌을 얹어 놓았어요. 그리고 돌을 앞으로 밀었지요. 그러면 통나무들이 구르면서 커다란 돌도 앞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꼭 샌디가 구슬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 같네. 조이가 말했어요. 난 돌덩이가 아니라고. 샌디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돌이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통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 클로가 물었어요. 아니야, 이것 좀 봐. 돌이 앞으로 조금 움직이면 사람들이 끝에 있는 통나무를 들었다가 다시 앞에 놓고 있잖아. 이걸 반복하면 돌은 계속 통나무 위에 있는 거라고. 톰이 책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톰의 엄마와 아빠에게 책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정말 그럴듯한 생각인데? 톰의 아빠가 말했어요. 통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알 것 같아. 구멍가게 주인 폴리시가 울타리를 새로 세우느라 둥그런 말뚝을 많이 가지고 있더구나.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괴물을 움직이는 거야? 핍이 펄쩍펄쩍 뛰며 외쳤어요. 그건 괴물이 아니라니까. 톰이 한심한 듯 말했죠. 얼마 안 있어 톰의 집 앞에는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구멍가게 주인 폴리는 차에 말뚝을 가득 실어왔고 톰은 상자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통나무를 상자 밑에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지? 우편집 배운 존이 물었어요. 어떻게든 상자를 좀 들어야 할 거예요. 좋은 생각 있는 사람 없어요? 톰이 물었어요. 우리한테 지게차가 있어. 주유소 직원 빌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상자는 줄 수 없을걸요? 빌의 동료 브렌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한쪽 것은 들 수 있을 거야. 말뚝을 그 밑으로 집어넣을 정도는 말이야. 빌이 턱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브렌다가 지게차를 갖고 오는 동안 톰의 엄마는 새로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나눠주었어요. 정말 맛있다. 마가린이 도로가 아니라 케이크 속에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야. 조이가 말했지요. 브렌다가 곧 지게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지게차로 상자의 한쪽 끝을 들자 우편집 배원 존이 울타리 말뚝들을 굴려 넣었지요. 드디어 준비가 된 거예요. 모두들 다시 한번 상자를 밀기 위해 상자 뒤에 자리를 잡고 섰어요.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상자는 그냥 여기 있어야 할 거야. 톰의 엄마가 말했어요. 트리시 아주머니가 무척 화를 내겠군요. 쌍둥이 조이와 샌디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분명히 성공할 거야. 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밀어! 톰의 아빠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들 힘을 다해서 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밀어! 이번에는 카페 주인 조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상자가 흔들리더니 울타리 말뚝이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상자가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움직인다! 톰이 외쳤어요. 톰의 아빠와 주유소 직원 빌은 상자가 미끄러지자 맨 뒤에 말뚝을 들어 다시 상자 앞에 갖다 놓았어요. 하나, 둘, 셋, 밀어! 조가 다시 외쳤어요. 그러자 상자는 조금 더 앞으로 미끄러졌어요. 상자는 밀 때마다 조금씩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톰의 아빠와 빌은 말뚝을 상자 앞에 놓는 일을 더 빨리 해야 했죠. 그때였어요. 멈춰! 당장 멈춰요! 언덕 꼭대기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외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멈추라고요!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상자는 처음에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더니 이제는 속도가 붙어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쳐다보는 사이 상자는 말뚝 위를 벗어나더니 나무 위에 부딪혀 부서져 버렸어요. 모두들 입을 벌린 채 쳐다볼 뿐이었지요. 부서진 상자 위에는 겁에 질린 아기 코끼리가 서 있었어요.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달려왔어요. 여자는 이곳에서 3km 떨어진 동물원의 직원이었어요. 얘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얘가 공원에 도착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경찰에서 이 도로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있다고 말해줬답니다. 아기 코끼리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았지요. 어쩐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했네. 조이가 말했어요. 동물원으로 어떻게 다시 옮기실 거예요? 톰의 아빠가 물었어요. 걸어가야지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동물원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밀고 당기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톰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기 코끼리에게 줄 바나나와 물을 가져왔어요. 동물원 직원은 고맙다며 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핌을 코끼리의 등에 태워 주었지요. 그런데 이 코끼리 이름이 뭐예요? 핌이 물었어요. 글쎄, 핌이라고 불러야겠는데? 동물원 직원이 핌을 내려주며 말했어요. 모두 그 의견에 찬성했어요. 그러면서 새 집을 찾은 코끼리 핌을 자주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안녕, 핌. 아이들은 직원과 함께 걸어가는 아기 코끼리 핌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리 좀 와보렴, 얘들아. 치워야 할 것이 또 생긴 것 같구나. 누가 또 미끄러지기 전에 이 바나나 껍질을 줍는 일 말이야. 톰의 아빠가 말했어요. 당연히 치워야지요.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